우리 저국의 불패의 위용을 목격한 스웨디의 공산당 대표단 단장 로베르트 마티아소는 조선은 날로 강성 부흥하는 진정한 사회주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경이적인 발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세인을 놀래우는 조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고 있는 서방의 일부 오용 보도 매체들의 비난이 심히 왜곡된 온당치 못한 것들이며 현실과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을 방문의 나날에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근로대중 모두가 노동의 참된 죄인 문명의 향유자로 되어 사회적 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찬양했습니다.